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신기의 바늘이다. 머무는 방랑자, 머무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 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이들을 꿈꾸는 머무는 한상가. 그런데 왜 머무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단 것을 머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무는 초지, 머무는 무지개, 어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초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방랑자, 머무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 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머무는 환상가. 그런데 왜 머무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머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벗지.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큰 나이. 이슬비 오는 밤길에는 우산을 들고 말없이 따라갔던 눈이 그나이.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 살며시 웃어주던 그님이, 그님이 사랑을 가르쳐준 그님이, 그님이 언제나 다정했던 그님이, 그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았네. 걸어가면서 그 바람 불어 오는데 저녁 노을 아름다워라 물결에 밀려 빛나는 우리들의 추억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시간이 흘러서 가면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두루두루 많아도 안타깝게 생각 말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랑인 줄 알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필이면 나에게 나만을 사랑한다 그 말 그 말을 믿을까요 사랑의 무지개를 난 아직 못 봤는데 헤어나 사라지면 난 그때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나만을 사랑한다 그 말 그 말을 믿을까요 하필이면 나에게 나만을 사랑한다 그 말 그 말을 믿을까요 그 말을 믿을까요 소녀와 노는 시절로 가면 꿈같은 모습 꿈같은 시절 눈앞에 어린다. 웬일인지 바람소리 그치지 않고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져버렸나. 꽃같이 꽃 소녀의 모습 어디에 있나. 바람에 실려 구름에 실려 두두실 난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져버렸나. 꽃같이 꿈 소녀의 모습 어디에 있나. 구름에 실려 두둥실 나른다. 바람에 실려 구름에 실려 두둥실 나른다. 길가에 흘러핀 꽃 쓸쓸한 한 송이 들국화 고요한 밤이 되면 떠오른 달빛이 그님인가. 달빛에 수줍어 얼굴을 가리우고 누가 올까봐 고개 쓸쓸한 한숨이 들국화 길가에 흘러핀 꽃 쓸쓸한 한송이 들국화 쓸쓸한 한송이 들국화 사랑의 그 이야기 세월이 흘러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말을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요 진실한 그 마음 당신의 그 말을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요 진실한 그 마음 진실한 그 마음 진실한 어머는 철부지 어머는 지게 어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어머는 박는자 어머는 두인자 너무 깊어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를 타면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머머는 환상가 그런데 왜 머머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단 것을 머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머는 철부지 머머는 무지개 머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머는 철부지 머머는 무지개 머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우머우는 철부지 머우머우는 무지개 머우머우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우머우는 방랑자 머우머우는 외로운 빈자 너무 깊어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